자기야, 이제 얼른 자야지. 응? 안 자고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힘들게 해서 재우는 방법이 있는데 도대체 왜 안 자는 거야? 응? 잠이 안 와? 여행 가고 싶어? 여름이고 하니까 바다로 가고 싶나 보네. 나도 우리 자기랑 바다 가고 싶지. 근데 지금은 자야 되잖아. 응?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바다 여행 갈까? 다음 주에 가니까 우리 얼른 자자. 지금 가고 싶다고? 아, 지금 어떻게 가? 자고 다음 주에 가자. 응? 다음 주에 가자. 내가 다음 주에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다 데리고 갈게.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는 걸로. 에이구, 우리 애기 아주 잠 안 자겠다고 그렇게 징징대는 것도 이쁘고 귀엽네. 자꾸 이렇게 징징대면 내가 잡아간다. 어떻게 잡아갈 거냐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재울 거야. 그러면 이마부터 잠들게.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입술. 있으면 더 뜨거워져서 몸에 열이 올라가면 점점 따뜻함에 잠이 올 거야.

안아줄 테니까 편하게 자. 뭔가 이렇게 침대에서 뒤로 해서 안아주는 자기.